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평천혁명사족지를 참관했습니다. 대의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